말라고 말하니까 하고 싶다 Yummy 같이 말라고 말하니까 갖고 싶다 Hold on mommy you need to relax Go slow girl you're moving too fast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째 잘못하면 우리 둘 다 벌 받아 한 입 할까 말까 참자 한 입만 어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치 혼나면 어때 너도 지금 원하잖아 이제 나랑 떨어질 수 없어 4, 3, 2, 1